생각마다 그리운 그대의 모습 다정한 내 벗이여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가 주신 선물 아름다운 내 벗이여 고요히 걸어가며 자연을 노래하던 그때가 추웠다 그때가 추워 으스름 달빛 비치는 태화 강변에 고요히 들려오는 옛날의 그 노래 하룻밤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백사장 돌고 돌며 자연을 노래하던 그때가 추억아 그때가 추억